보시게 빈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그대 진실을 말해주오 사랑이라고 서로 만나 아웅다웅 사랑도 했잖은가 아직도 우리가 알던 이름은 어디에 세월은 무심히 가는데 시여 계절마다 사연이 주렁주렁 아직 우리를 사랑은 식지 않았네 참으로 아까운 건 정들이 아니던 인생은 짧아도 우리 꿈들은 어디에 아무튼 이렇게 만나면 사는 것이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지